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아주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해까지 무려 이제 4회에 걸쳐서 이 선덕여왕 이야기를 쭉 이렇게 다뤘는데요.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뭐 끝이 났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 회에는 특별히 선덕여왕편의 번외편으로 제가 이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편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덕여왕 마지막 편에서는 제가 이제 화랑새기에서 보여지는 선덕여왕 이야기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은근히 드라마의 내용을 이제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부분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드라마와는 좀 많이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이 선덕여왕의 어린 시절이라든가 뭐 김유신과의 관계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언급을 안 했죠. 특히 드라마에서는 이제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던 미실이라는 누님이 계셨죠. 제가 이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죠.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랑새기까지 감안을 해도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때 등장인물들이 이제 역사적인 그냥 인물일 뿐이고 대부분의 줄거리는 이제 뭐 약간의 이제 판타지 같은 그런 거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실이라는 여인이 이제 화랑새기에 나오기 합니다. 분명히 이제 나오죠. 이제 당시 신라 그 어떤 정치권에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른 대단한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실과 선덕여왕이 동시대의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살았던 연대가 약간 이제 겹치긴 하지만 이두 여인이 정말 정치적으로 대립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오바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미실의 이야기 역시 선덕여왕의 이야기만큼이나 아주 이제 흥미진진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왕 화랑새기 이야기를 제가 꺼낸 김에 이 선덕여왕 그 번외편에서 이 미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정말로 이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제가 어찌 보면 좀 지루한 역사 이야기만 좀 했으니까 한번 정도는 좀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되네요. 그냥 뭐 옛날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랑새기 출연 이후에 또 가장 또 유명해진 인물이 바로 이 미실이라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왕 제가 화랑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실까지는 한번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미실이 이제 아주 비중이 이제 많이 비중이 높게 나오죠. 그래서 선덕여왕과 이제 평생에 걸쳐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정적 관계가 있었던 엄청난 뛰어난 미모의 정치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에피소드에서 언급되었던 이 비담의 난까지도 막후에서 이제 조정한 아주 걸출한 여인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갖고 또 뛰어난 정치력과 그리고 이제 뛰어난 두뇌 그러면서 이제 신라의 권력층을 치마폭에 넣은 그런 여인이라고 볼수 있죠. 이게 뭐 마타하리 정도 될까요? 어찌됐든. 이 왕위 계승 과정에서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개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미실이 이 화랑새기에서도 역시나 되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딱 오직 이 화랑새기에서만 나온다는 것이 약간 이제 의혹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토록 그렇게 이제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정치가인데 다른 역사서에서는 단한 번도 이 이름이 언급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좀 이상하죠. 그런 이유로 사실은 이제 실존 여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화랑새기 진본 여부에 거기까지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건덕지가 되기도 하죠. 이 미실이라는 양반 때문에. 어쨌든 이 드라마에서는 이 미실이라는 여인을 제외하면 아예 이제 스토리 진행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뭐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미실과 선덕여왕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그런 접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미실은 진흥왕과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능왕과의 나이 차이도 한커 봐야 한 10살 정도? 뭐, 때문에 있던 지능왕의 증손녀가 되는 이 선덕여왕과의 나이 차이가 당연히 이제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둘이 정적관계, 이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는 얘기죠. 게다가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르는 것 자체가 아주 좀 늦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50살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사실 이제 만약 선덕여왕이 즉위했을 시점에 미실이 계속 살아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의 뭐 80살도 넘은 완전히 뭐 할머니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90살, 뭐 100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당시 어떤 평균 연령들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뭐 솔직히 이제 이렇게 장수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고, 설사 또 살아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뭐 정치 일선에서 80, 90 먹은 누님이, 아니, 누님이 아니지 할머니가 뭐 이렇게 한다, 이거 정말 쉬운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기록을 보면 미실은 이제 말년에 또 이제 불교에 이제 귀의를 해서 절에서 이제 주로 지냈다고 이렇게 하니까 미실과 선덕여왕이 어떤 정치적인 대립을 했었다라고 추정하는 거는 이게 뭐 아주 아주 많이 많이 오버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미실과 선덕여왕의 대립을 큰 줄기로 삼는 이 드라마나 영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부터 완전 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각종 콘텐츠에서 미실과 이 선덕을 자꾸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건 이제 이 선덕여왕의 이야기만큼이나 이 미실의 이야기가 이 화랑세계에서 매우 매우 드라마틱하기 때문이죠. 정말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시대의, 그 시대의 누님이었던 거죠. 이 때문에 이 미실과 선덕여왕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아주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뭐 아주 관계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요거 이제 뒤에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실, 본격적으로 미실의 얘기를 해보면, 미실은 원래 진흥왕의 후궁의 딸입니다. 그럼 이제 공주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바람을 피다가 낳은 딸이 됩니다. 근데 누가 바람을 피웠느냐? 이 미실의 엄마인, 즉, 진흥왕의 후궁이, 진흥왕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이가 미실이 됩니다. 이게 뭐 일반 가정도 아니고 궁궐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후궁이 바람을 폈다, 이거 뭐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게 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를 살펴보면 이 진흥왕 즉위 시점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진흥왕이 사실은 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즉위 초기에 태후에 이제 섭정을 받게 되죠. 하지만 뭐 나이는 어리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권력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이제 막 하게 되죠. 결혼을 이제 빨리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7살짜리 꼬마 신랑을 둔 충분히 나이 먹은 처녀, 뭐 어찌됐든 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이런 시츄에이션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상황적으로 이 독수공방을 하던 이 후궁이 궁궐에 이제 자주 드나들던 잘 나가는 청년이랑 이제 눈이 맞아서 결국 이제 백호까지 마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공방만 하던 이 후궁이 불쌍해서 그런 건지, 뭐, 아니면 바람핀 그 상대방의 포지션이 꽤 높았던지, 어찌됐든 이 미실의 엄마와, 그리고 미실은 큰탈 없이 이제 궁에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미실의 미모가 아주 이제 대단했다고 하는데, 뭐 어차피 바람피는데 얼굴 보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 뭐 잘생긴 남자였을 수도 있겠죠, 아빠가.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미실의 미모는 그 당시를 이제 폼나게 뭐할수 있을 정도의 미모를 갖췄다고 합니다. 기록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되죠.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들고도 20대의 미모를 이제 계속 유지했다고 하는데, 일단 뭐 기본 스펙이 이제 확실하게 갖춰 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 자란 미실이 진흥왕의 사촌 동생, 이게 뭐 사촌이라 3.5촌 정도가 되나? 뭐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진흥왕이랑 엄마는 같은데 아빠는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바로 세종입니다. 이게 이제 뭐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야, 뭐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그 양반이 아니고 그냥 이름만 이름만 이제 세종이죠. 근데 이 세종은 뭐 미실의 엄마처럼 진왕의 엄마가 바람을 핀 건 아니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세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흥왕후하고는 배는 같은데 씨만 다른 어떤 형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3.5 좀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관계는 진흥왕후 이 세종은 마치 이제 친형제처럼 그렇게 이제 지냈다고 하죠. 이게 뭐 남자들끼리 친해서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미실하고 또 진흥왕의 부인과도 또 이제 나름대로 잘 지내게 되는데 이 왕비가 바로 사도왕비가 됩니다. 이 사도왕비는 앞으로도 이제 종종 듣게 되니까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실은 이 사도왕비와 지내기 시작하면서 슬슬 이제 권력에 이제 눈을 뜨게 되죠. 하지만 이제 초반에 줄을 좀 잘못 써는 바람에 권력 싸움에서 좀 져가지고 밀려갔고 골밖으로 이제 쫓겨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었던 세종과는 이제 이혼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골밖으로 쫓겨난 미실은 뭐 어떻게 됐느냐? 이게 뭐 낙동강 오리알처럼 버려진 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 이거 뭐 못했다 이랬느냐? 그건 아니죠. 워낙 좀 미모가 좀 했던 이 미실에게는 오히려 그냥 후리한 상황이 된 거니까 오히려 뭐 땡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골 밖으로 나간 미실은 당시 잘 나가던 경주의 상남자 사다함이라는 양반과 사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다함은 5대 풍월주 그러니까 이 화랑의 우두머리였죠. 이 정사에도 기록된 인물로서 외모면 외모 능력이면 능력 어디 하나 이제 빠질 데가 없는 아주 정말 그 당시의 상남자였습니다. 이 미실의 입장에서는 이제 외모에 끌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사다함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게다가 이제 미실의 외모가 워낙 뭐 출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다함도 이게 완전히 이 미실에 이제 빠지게 돼서 둘이 이제 진한 관계로 이제 결국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골 안에 남아있던 그 전 남편이 이제 세종이었는데 이 세종은 이제 미실을 쫓아내고 다른 여자를 이제 정실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미실 계속 보고 싶은 거죠. 그 옛날에 그 미모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미실을 쫓아낸 것도 본인의 의지도 아니었고 사실 이제 미실과 어떤 권력을 놓고 싸우던 자신의 어머니 지소태후에 의해서 사실 쫓겨났기 때문에 본인은 뭐 사실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종이 계속 이제 엄마한테 이제 찡찡대는 거죠. 뭐 아 이거 나 뭐 그거 내 와이프 뭐 이렇게 내보낸 거 좀 그렇고 뭐 자꾸 찡찡대니까 결국 이제 지소태후 입장에서 미실을 다시 궁으로 이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지만 이제 세종에게는 이미 다른 이제 정실이 있었고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후궁으로 이제 다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미실은 그 특유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결국 정실과 자리를 바꿔버리는 그 정도까지 힘을 쓰게 되면서 자리를 아예 바꿔버리죠. 이걸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근데 이 미실이 이제 대단한 그 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야, 이거 나 정실로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난 침대를 같이 쓸 수 없어. 하고 이제 세종을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뭐 남자 똑같죠. 뭐 그런 협박에 이길 사람 별로 없죠. 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정실 자리를 이제 뒤바꿔가지고 정실이 돼버리죠. 그래서 기존에 그 정실이었던 그 누님은 이제 후궁으로 자리 바꿈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아예 그 양반까지도 쫓아내버립니다. 궁궐 밖으로. 이거 뭐 대단하죠. 여자들 무섭죠. 결국 이제 거기에는 이제 미실의 이제 미모가 당연히 이제 한몫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자지간 대단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궁궐 내에서 다시 자기 자리를 잡은 미실은 더욱더 그 성숙해지면서 이 미모 또한 성숙미가 흐르고 빛을 발하게 되면서 당시에 왕이었던 진흥왕한테도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 대단한 여자입니다. 결국 이제 미실에게 빠져든 진흥왕 또한 이 친동생과도 같았던 이 세종으로부터 미실을 뺏어서 자신의 후궁으로 삼아버립니다. 아 이거 슬슬 재밌어지게 되죠. 이거 뭐 온갖 힘있는 남자들 다 그냥 후려잡는 대단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흥왕의 총애를 이제 또 받게 되는 이 미실은 진흥왕의 후원으로 원화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원화라고 하면 여자이면서 이제 대충 그 화랑 이전의 조직이었던 그 원화라는 거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이제 원화라는 조직에 거기에 우두머리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진흥왕은 이제 이 미시를 위해서 이 원화제도를 다시 이제 복원시키는 뭐 이런 것까지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찌됐든 이제 원화가 된 미실은 슬슬 본인의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일단 기본 신분부터 뭐 후궁이었기 때문에 후궁의 자리에만 만족할 수 없었던 이 미실이 제대로 이제 요번에 아, 난 왕비 한번 돼보자 하고 마음을 먹은 거죠. 뭐 사실 뭐 후궁으로 들어가서 정실도 바깥치는 누님이었으니 뭐 이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한번 왕비가 돼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진흥왕의 장남인 동윤을 꼬시게 됩니다. 이 동윤 태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선덕여왕 2편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왜그담 넘어가다가 개한테 물려 죽은 그 진흥왕의 큰아들 있죠? 그 양반을 말합니다. 근데 동윤을 이제 완전히 꼬셔 놓으면 동윤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왕비로 삼아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지만 그 동윤이 미실 덕택에 이제 완전히 여자의 눈을 뜨게 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 뭐, 이, 그, 색욕과 이런 거에 이제 맛을 들인 이 동윤은 이제 감이 온 거죠. 그래서 여자들 막 이렇게 꼬시러 댕기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끝내 자기 아버지인 진흥왕의 후궁까지 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후궁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려고 담 넘고, 이렇게다가 결국은 걔한테 물려죽게 된 양반이 이 양반이죠. 결국 물려 죽었습니다. 이제 한 나라의 태자가 이렇게 이제 걔한테 이제 물려 죽고 이런 이제 엄청난 그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까 뭐 나름대로 궁궐이 이제 발칵 뒤집혔겠죠. 따라서 어떤 빡센 조사가 이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미실과도 이제 미실도 뭐 썸씽이 있었다 이런 사실이 이제 발각이 되죠. 결국 여기서 이제 미실은 다시 또골 밖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사실 뭐 친아들은 아니지만 거의 뭐 자기 아들뻘 되는 애하고 이제 관계를 갖고 뭐 이랬으니까 이 진흥왕 입장에서 얼마나 야마가 돌았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뭐 쫓겨나게 된 거죠. 이게 뭐 사실 신라 시대였으니까 그 정도 뭐 쫓겨나는 걸로 끝났지. 이게 뭐그 후에 조선 시대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됐으면 이건 뭐 신문 대문짝에 나고 뭐 조선 시대는 뭐 그거 때려 맞아 죽을 정도의 뭐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이 착해네요. 그 당시 그냥 쫓겨나는 걸로 끝났으니까 어찌됐든 그동안 그렇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세력을 잘 구축해 놓은 건지 걸밖에 이제 쫓겨난 이 미실은 또 다시 무슨 재주를 펴서 다시 또 금세 그 궁궐 안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게 뭐 다시 진흥왕의 후궁이 된건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뭐 대충 진흥왕의 정실이었던 사도왕후의 어떤 친구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신분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왕후 입장에서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백업이 좀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두 여자들 간의 이 협력이 계속 그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찌됐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골로 이제 다시 자리를 잡은 미실은 절대 포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그 정치적 야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다음 타자를 또 공략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타겟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동윤의 동생인 금윤이랑 또 다시 또 진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짝 세력이 약했던 금윤을 다음 왕으로 이제 밀어주는 대신에 그 대신 이제 딜을 걸죠. 자기를 왕비로 삼아달라라고 이제 딜을 걸게 됩니다. 이게 뭐 사실로 말로는 이제 무슨 약속을 못 하겠습니까? 당장 뭐다그 이쁜 여자 앞에 있으면 그래 다 해줄게 뭐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 금윤으로부터 이제 확답을 받은 미실은 자신의 세력을 동원해서 이제 금윤을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이제 그런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거기에 이제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음 왕위에 오른 이 금윤이 바로 신라 25대 왕인 진지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사실 뭐 똥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같겠습니까? 다 일단 똑같은 거죠. 일단 왕이 되고 나니까 아, 이 양반도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이게 보니까 나이도 좀그 아무리 뭐 미모가 있다 해도 이게 뭐 나이도 이제 많이 오래되셨고 뭐 질리기도 했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 사실 또 이게 나름 여자 좀 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 진지왕 이 양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실보다는 좀더 자기 입맛에 맞는 여자들을 이렇게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뒤통수를 딱 맞은 미실이 이제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미실은 또 바로 이 진지황을 쫓아낼 계획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다음 대권 주자를 이제 공략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바로 동륜의 아들인 백정을 이제 또 꼬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동시에 사도황비와 제휴를 이렇게 악수해서 제휴하기도 하고, 또 화백회의 안에 속해 있는 어떤 자신의 세력들을 동원해서 진지황을 이제 막그 음모를 막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아, 대단한 운이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한테 홀딱 빠져있던, 완전히 빠져있던 백정을 다음왕으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된 백정이 바로 선덕여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신라 26대 왕인 진평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골때린 상황인데, 이제 백정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16살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이때 이제 미실이 대충 계산해도, 앞에 그 수많은 그 히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충 계산해도 서로는 한만 좋게 봐도 서로는 확실히 넘었을 것 같은데, 미실이 이제 아주 동안이었다거나 아주 뭐 이쁘긴 뭐 했겠죠. 아니면 이 백정이라는 양반이 뭐 아줌마들을 좋아하는 뭐 그런 캐릭터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좀뭐 그렇습니다. 이 남자를 이게 꼬시는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분명히 이 누님이 있었겠죠. 그러니 뭐 온갖 남자들 다 휘둘르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아쉽게도 이 진평왕 때는 정실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자, 한번 따지고 보면 백정의 할아버지였던 진흥왕의 후궁이었었는데, 이를 정실로 맡기, 이거 좀, 암만 개판 5분 전에 가족사를 갖고 있는 그 당시였다 손 치더라도 이게 좀 무리가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후궁 자리 하나 정도는 이제 꽤찬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왕 폐위 작전에서 같이 이제 편을 먹었던 사도왕후는 섭정 자리를 차지하고, 미실은 이제 세주라는 직책을 받으면서 서로 이제 권력을 둘이서 이제 나눠 갖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주라고 하면 옥세를 관리하는 직책인데, 도장 관리하는 거죠. 지금으로, 근데 뭐, 그 당시 위치로 온다 그러면 뭐, 청와대 비서실장? 뭐, 정도의 위치라고 보시면 오히려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왕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이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자기 측근들과 이제 아들들을 이제 요직에 이제 막 앉히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권력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권력의 최정상에 이제 군림하게 되는 그런 위치까지 쟁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전이 뭐냐면, 나이를 먹으면서 이 욕심을 버린 건지, 뭐, 말년에는 이제 절에 들어가서 여승이 되어서 이제 생을 마쳤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왕이랑 결혼을 하고, 또왕 말고도 세종이라는 남편이랑 또 그거 말고도 수많은 정부를 거드렸던 아주 그 시대에 아주 대단한 그런 누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여러 남자를 거치면서 뭐 아이도 또 당연히 아이도 좀 많이 낳고 그래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실은 이제 아들하고 딸 합쳐서 모두 한 8명의 이제 자식을 두었는데 거기 이제 왕자, 공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그렇지 않은 애들은 워낙 뭐 여기저기 이놈저놈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었지만 그런 애들도 이제 다 엄마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좋은 자리 하나씩은 전부 다꽤 차고 다들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평왕이 섭정에서 벗어나서 친정을 하기 시작한 고시기. 그러니까 이제 진평왕이 30대 정도가 됐을 때 미실은 이제 대충 이미 50이 넘은 그런 그 나이였다고 볼수 있죠. 근데 그때 선덕여왕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뗄 정도였다고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둘이 정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어도 어마어마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선덕여왕과 미실이 전혀 관계가 없느냐 하면 뭐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덕여왕이 이제 왕이 된 것은 그 당시 이제 성골 남자의 재고가 완전히 이제 앵꼬하였던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선덕여왕 이전에 어떤 성골 남자들의 씨를 완전히 이제 말린 거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미실이라는 점이죠. 이게 뭐 사실 뭐 본인은 아니었겠지만 이제 동륜 태자한테 이제 여색을 가르쳐 주고 기술을 써가지고 그래서 녀석의 눈을 뜨게 해서 결국은 걔한테 물려 죽게 만든 것도 미실이고, 그리고 또 그나마 왕이 된 진지황을 뭐 음란하다 뭐 어쩌다 이렇게 해서 몰아세워 갖고 자기 본인 음란한 건 생각지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막 몰아붙여 갖고 폐위시켜 놓고, 그리고 그 아들들까지 죄다 뭐진 걸로 강등시켜 버린 거. 그거 다시 사실 다 따지고 보면 미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덕여왕이 왕이 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어찌 보면 일조를 한 양반이 바로 이 미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뛰어난 미모와 능력으로 권력을 쟁취했던 이 미실, 그게 영특한 두뇌와 진취적인 비전을 갖고 왕위에 오른 선덕여왕,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시대의 두 여거를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엮어가게 되면 정말 뭔가 그럴싸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느낌 때문에 어떤 수많은 컨텐츠에서 미실과 선덕여왕을 같이 엮어버리는 이런 그 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그런 분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 이제 소설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일단 뭐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뭐. 자, 여기까지 이제 미실의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거 뭐 재미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오늘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좀 가볍게 넘기고, 다음에부터는 또 다시 원래 우리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